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19장입니다. 잠언 제19장 24절입니다.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봄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깊이 은혜 받고 저희들이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꼭 듣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게으름이 얼마나 커다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인지를 여러 주째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시리즈의 처음에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부주의함도 의도되지 않은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또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 마땅히 부지런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도 그것이 사실은 게으른 삶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그 침상 위에 궁구느니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 대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움직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 연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남이 보기에는 이른 아침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살지 않으면 안 될 삶만을 살아갈 뿐 마땅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가도 그의 영혼은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의 게으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벌어 먹고 사는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신경 쓰라고 하는 것만을 신경 써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모두 육적인 삶에 의해서 뒤로 이렇게 그 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신경을 써달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도로서 힘써야 할 그 의무, 그 본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골고루 돌보아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돌보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일과에 쫓겨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바로 믿음 없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말하자면 부패한 삶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주의함. 그래서 가시덤불이 도단하고 그리고 엉겅퀴가 솟아나기를 자풀이 도단하고 가시가 뒤덮기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껏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모두 잡초로 뒤덮이고 가시덤불이 길같이 자라게 된 그런 농부의 상황, 그래서 못쓸 밭이 되어버린 그 상황, 그것도 결국은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게으름의 또 다른 정체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그래야 할 선한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자기의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무엇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먹기 위해서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손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지혜자가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음식이 자기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그릇을 찾았고 자기가 글로 갔든지 그걸 자기에게로 가져왔든지 어쨌든 자신 옆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통상적인 과정을 다 밟은 것이죠. 여러분도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식당으로 가죠. 그래서 밥이나 음식을 받겠죠. 그것을 자기 가까이 둘 겁니다. 그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손을 그 음식의 그릇에 넣어야지만 그 음식을 집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밟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삶의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삶의 지혜에서 지혜의 측면에서 이런 종류의 게으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무엇인가 선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선한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즉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치도록 선한 일에 대해서 활기 있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 일을 할 때 힘에 넘치도록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돈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립니다. 어느 마라도너의 고백에 의하면은 3분의 2까지는 제정신으로 달리는데 3분의 2가 넘고 나면은 나머지 한 30% 정도의 거리 약 한 2, 3km 정도는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정신력 하나로 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참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라돈을 할 때 42.195km라고 생각하고 다름질을 하면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쓰러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하면 목표 지점이 앞에 있는 실제의 목표 지점보다 훨씬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인가에 전설적인 그 에티오피아의 마라도너 아디스 아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2.195km를 달려 들어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길거리에 뻗는데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가볍게 트랙을 한번 돌고 그리고는 앉아서 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달린 것만큼은 더 달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100의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120쯤 있어야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120 정도의 힘을 장전해서 100이라고 하는 일에 덤벼들어야지만 승산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까지 달려갈 때에 꼬린 지점까지 다 도착해도 20의 힘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의 힘이 필요하는 일에 100의 힘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중간에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힘이 많이 소진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100을 다 썼는데도 90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가 일해야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훨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헌신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만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활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명과 더불어 싸울 때도 마치 서너 명과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온 힘을 쏟고 한 시간이면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은 걸려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리고 한 시간은 걸려야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30분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게 되고 체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쏟아부어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을 심하게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제 일이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일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짓는다 또 교회를 옮긴다 이러면서 사실은 글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내 많은 시간과 그리고 정력을 이 목회의 현장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많이 분산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비참하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라는 표정을 할 때, 그때 너무 비참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을 때, 그땐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책은 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고사입니다. 난 지금 고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난 자신에게 뭘 하고 싶으면 넌 고사입니다. 넌 고사입니다. 다른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해볼 수 있지만 선당 가서 해봐라. 선당에 또 그런 게 없겠지. 나한테 고사입니다. 이 영혼들을 위한 고사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에도 전 놀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으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 진척이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혹은 노심초사하면서 매달리면 연구에 진전이 있고 글 쓰는 일에 진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최우선순위가 당분간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혹은 당분간은 이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고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 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체력에도 힘을 더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의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온 힘을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하고 혹은 글을 쓴 것이 두고두고 가치가 있지. 한 두 시간 쓰다가 한 일주일 내버려뒀다가 또 두 시간 쓰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글을 써서 합쳐놓은 것 같아서 어떤 건 내 것 같은데 어떤 건 남의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뭐든지 간에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월급이 아깝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물론 그러겠죠. 그대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나가주는 거다. 그렇게 고용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저 사람을 어떻게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방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정해진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걸 마냥 뛰어넘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능력의 문제와 상관없이 삶의 자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신의 활동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고 침상에 뒹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 시작은 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가 보니까 돈 잘 번다 그러더라. 그럼 나도 그걸 해볼까?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서 몇 단계까지 가는데 그런데 막상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는 그 음식을 집어서 입에 올리기가 싫듯이 그 이상은 하기가 싫은 것이죠. 남이 100의 힘을 들여서 이룬 일을 50 정도 가지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령과 그리고 기술로 50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100의 힘을 쓰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50의 힘을 더 발휘해서 100을 채워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게으른 사람은 50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을 중단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보다 많이 결심합니다. 여러 개의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손을 부지런히 집어넣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끌어올려서 자기 입에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은 언제나 배고픕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각하는 그런 식의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직원들 보고도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9시 30분 출근인데 32분에 슬슬 걸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이게. 8시 반에 출근인데 8시 30분에 이제서야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게.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 비록 목사지만 말이에요. 9시 8시에 출근인데 8시 15분에 슬슬 걸어 들어와요. 내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보면 말이지 화가 난단 말이지. 이 나라를 봐라 말이야. 당신들이 같이 그런 태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이렇게밖에 못 산다 이거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8시로 오기로 되어 있으면 8시에 이 문을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한다는 거라. 그리고 7시 45분에는 와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8시 종이 울리면 바로 일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거. 6시에 일이 끝내게 되어 있는데 5시 40분에 손 씻으러 간다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6시까지 일을 했으면 비지땀을 흘려서 6시까지 딱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가든지 그 시간이 아까우면 손 닦지 말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게. 근데 이런 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직장생활을 8년이 넘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실한 출퇴근에 있어서 실패해 주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우리의 1분 1분이 모두 다 돈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빚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출근 시간에는 늦게 오고 퇴근 시간에는 일찍 퇴근, 몰래 살금살금 퇴근하고 그리고는 점심시간에는 신우회 모임한다고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2시쯤 돼서 온다. 누가 좋다 그러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추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속에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은 일이 100%의 100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나는 생각하기에 120은 있어야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기쁘고 슬기롭게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봐서도 자기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관심은 사실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죠? 영적 생활에서는 이 원리가 더 아주 냉혹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혹 살다가 보면은 눈먼 돈이 찾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면서 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맞았더라. 한 사람이 1년에 12번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그 복권을 당첨이 되겠다고 그 시간에 꾸역꾸역 가서 줄을 서서 20분씩 기다려서 한 장씩 사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한번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걸어보는 사람들은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는데 인생을 역전시켜주시는 분은 은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아멘을 안 해? 인생이 역, 그래. 그래. 월급 생활이나 하면서 살다가 그 복권 타서 몇십억 맞으면 그걸로 인생이 역전이 되느냐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 거 사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그런 삶을 미워해야 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 줄 서서 그거 살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요. 그거 사서 볼펜으로 줄글 시간이 있으면 성경 펴놓고 중요한 구절에 줄이나 쳐. 그 뒤통수가 간지럽지도 않아요. 그거를 말이지 당첨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앉아서 그거를 긁고 있느냐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중하게 그것을 꾸짖고 말이지. 이건 아니다. 그게 뭐냐 이게.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보람을 거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의 꿈이나 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삶에 물들어.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삶이 인생의 참다운 역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봐요. 보너스 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신통치 않던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역전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졌어요. 가진 재물 없고 나 많이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변함없이 그 직장 다녀도 주님 만나니까 인생의 역전이 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하면은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집을 나가서 밤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애가 다 컸는데 뭐 집에 나갔다고 뭘 그래. 세 살이면 다 키웠지 뭐.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자겠습니까? 자지 않겠어요? 어리면은 어려서 걱정이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걱정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꼭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이 들려와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셔요.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받게 하시거나 혹은 성경을 읽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 그 뜻을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시는 방법은 많아요.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엄마가 가슴을 풀어서 칼로 갈비뼈를 찢어야지만 엄마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학교 갔다 돌아와 보니까 깨끗한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보를, 이게 그, 보자기를 덮어놓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그리고 찌개는 끓여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으니까 먹는데 먹을 때 너 위장도 좋지 않으니까 너무 짜게 먹지 말고 그거 먹은 다음에 과일은 깨끗이 깎아서 신선한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렇게 해놓고 메모 쪽지 하나 갔는데 거기 엄마 없어도 그거 보고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 엄마 만날 수 없어도 엄마가 그 돋보기 쓰고 꼬불꼬불 쓴 그 아침 맞춤법도 잘 안 맞는 그거 보면서 아들이 엄마 마음 알 수 있잖아요. 날이 추운데 어떡하니 하는 한 줄 편지를 보고도 엄마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이는 방법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가장 통상적이고 좋은 방법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워낙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덩어리와 같아서 탁 하고 튀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마음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돌멩이 같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 특별한 것을 깨닫고 뭐 탐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아주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은 심성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회심과 함께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도 반드시 중생 이전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과 영혼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서 중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맞아.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나같이 있을 데 없는 죄인을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지. 아, 그렇구나.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가책이 확 밀려오는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쭉 듣고 나면 맞아. 내가 진짜 내 까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 좋은 것만 하고 내가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안 했구나. 그리고 왜 안 했을까? 싫으니까 안 했구나.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날 섬기면서 산 거지 하나님 섬기면서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깊이 깨닫고 찔리는 거예요. 회개도 나와. 그래서 눈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강팍함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자기 자신에서 한편으로는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모르면 고칠 수 없을 텐데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날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 가만히 생각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렇게 뺐어. 이건 하나님 위해서 산 게 아니니까 빼버렸거든. 요만큼 남았어. 이제 반 남았어. 근데 너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그 동기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부인할 수가 없어. 또 뺐어요. 근데 얘만큼 남았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이행하는 삶의 방식이 비성경적이었잖아. 또 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요. 난 하나님 위해서 못 살았어요. 그래요. 그 어떡하란 말이야. 째요. 째. 째. 에? 째라고요. 난 이것밖에 못 살아요. 죽어도. 뭐 능력도 안 주시면서 계속 잘 살라고만. 짜증나. 신앙 버릴까 보다. 그런 게 말은 안 하지만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죄와 은혜의 지배의 교리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애석하다. 어? 난 여태까지 전도 대상자들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야, 여리고 전도 나오는 나도 사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기는 대충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게 자기가 죄의 지배아래에 있는 걸 입증해 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가슴이 아파. 그래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인정합니다. 제가 진짜 죄의 지배아래 살았습니다. 진짜 내 삶의 십자가를 버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많은 그 위험한 징후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그리고는 쾅 하는 이 지적인 지성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못 받았다 그래요? 빨리 대답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못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러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겨우 손이 그릇에 간 거야. 에? 겨우 그릇이 이루고 있다가 먹어볼까? 그리고 손에 간 거야. 그렇게 각성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 영혼이 새로워지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파악한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게 뭐야 안경이를 그렸네 아이고 그랬구나 세상에 이것도 얼굴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는 아 그거구나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백 가지의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듣고 끝까지 가야지만 변화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지만 변화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지만 변화되는 것이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반응을 해서 충분히 강하고 힘있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게으른 것이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목표물은 여기에 비행기가 떠가는데 폭탄을 쐈는데 막 그냥 불꽃을 뿜으면서 굉음을 내면서 미사일이 올라가. 그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이제 일 내겠네. 미사일 일 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네. 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아버지여 뭐 그러면서 그냥 조금 깨달으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이 조금만 깨달으면 또 말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에게 나 이번에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그냥 막 그 폭발하는 광경을 보면은 진짜 이일 낼 것 같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계속 발사만 하는데 이 비행기는 안전해. 죄의 비행기는 안전해. 계속 유유히 비행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 그러는 거야. 비행사가. 야. 기름 많이 든다. 고도를 낮춰라. 어차피 안 올라온다. 다 뻥이야. 세상 난리치고 불꽃을 뭐 번쩍거려도 야, 올라오다가 마라. 신경 쓰지 마. 절대 안 올라온다. 이러지는 않아. 그게 뭐가 변했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서운 줄 알아요. 핑계될 것이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살았냐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가장 되기 좋은 게 뭐예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정상 참작이 돼요. 몰랐다 그러는 것도. 그러나 그래서 나는 뭐라고, 나는 왜 사는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핑계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다. 왜? 나도 모르는 건 못 가르쳐주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걸 가르쳐줬고 탐구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의 지성과 열정을 다해서 힘 닿는 대로 탐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회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땐 정말 그 주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많이 애썼고 힘닿는데도 가르쳤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핑계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같이 핑계될 것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소용없어요. 죄의 비행기가 한없이 날아가요. 수백 번의 발사대에서 어마어마한 연기와 폭발음이 나고 수없이 발사했어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많은 결단과 결심, 각오의 미사일이 출발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방이라도 날아가서 이 비행기를 맞춰서 불덩어리가 되어서 먼 산에 떨어져서 폭발음이 들리도록 만들었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죄악의 새가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간다면은 그걸 맞추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러면 그 고도를 보면서 높이 새가 떴으면 그냥 팔이 부러지다로 그냥 활시위를 당겨서 젖먹은 힘까지 다 발휘해서 팍 하고 쏴야 하지만 새의 심장을 뚫고 등 위로 화살이 찢어져 나오면서 그 새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활을 당기면서도 이거를 창공을 뚫고 나가서 저 새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없어요. 뭐 꼭 그렇게 죄를 떨어뜨려야 돼? 쏴보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매번 퓽 노라리죠, 노라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사냐, 이게, 왜 사냐. 진짜 생명을 건 기도 제목이 있느냐. 목숨을 건 기도 제목. 딴 거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만 떠오르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그런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활을 쏠 때 누워서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그게 서양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다고. 활이 이렇게 손으로 쏘는 활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화살이 굵어요. 그렇게 해서 둘러 누워서 그래서 두 다리로 활을 치받치고 시위를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온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서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가 푸르륵 하고 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굵으니까 가속도가 있어서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그것은 한두 사람을 충분히 그냥 이렇게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뚫어서 말하자면 이 등으로 관통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와요. 멀리 높이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온 힘을 실어서 화살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래로 물리적인 상식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신앙 속에서도 속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온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야. 열매 맺지 못하는 결단을 수없이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나라예요.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그 찬송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캄캄한 세상에 예수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까지 널리 소리쳐서 외치고 싶은 찬송의 제목이 있었는데, 증거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고 싶었는데, 정말 그게 있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인가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시고 결단을 촉구하실 때 그때에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런 결심도 하고 저런 결심도 했다는 그렇게 단순한 자기 깨어짐의 경험을 스스로 대견해 하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내 영혼의 병든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망가진 상태를 알려주셨을 때 얼마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서 결국은 이겼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어떤 분이 그래요. 열린교회는 참 좋다고. 뭐가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의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한 번씩 주사를 놔준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년 사경회 하고 나면 1월 달에 충만하고 2월 달에 조금 덜 충만하고 3월 달에 비실비실 하는데 4월에 다시 십자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의 주사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4월에 생생하고 5월에 덜 생생하고 6월에 맛이 가기 시작하다가 8월에는 다시 수련회 온다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나면 다시 8월 말에 잘 살다가 9월에 조금 흔들흔들 하는데 10월 중순에 또 기도밖에 사귀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인지 욕을 하는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름 사경회 때 일어나라고 한번 깨우니까 겨울 사경회 때 1월 달에 일어나라 깨워라 그러고 깨우니까 부시시 1월 달에 일어났는데 2월 달에 풀썩 주저앉아서 3월에 코골고 자고 4월에 다시 흔드니까 하고 일어나더니 다시 6월엔 코고는 거예요. 8월에 그것도 안 돼서 밖에 데리고 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고 일어나더니 9월에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또 자. 그래서 깨웠더니 하고 일어나더니 겨울 사경회 때 깨워줘.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늘 깨어났던 것 같지만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자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남은 게 있겠느냐. 뭐가 남은 게 있겠느냐.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더 재밌지. 목사님, 이건 부산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거하고는 또 문맥이 들린데. 목사님, 받은 은혜를 석 달만 간직해도 꽤 오래 간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도, 도전을 받았어도, 그 일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반응이 집요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시로 깨어났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늘 깨워도 잤어요. 맞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늘 깨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깨워도 늘 잤어요. 뭔가 해보나 그러다가는 다시 주저앉고 해보라 그러면 다시 주저앉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성화시켜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불꽃처럼 사셨습니다. 자기를 다 태우시면서 진짜 일찍 죽어버리시려고 작정이나 하신 분처럼 굶주리시고 과로하시고 건강을 돌보지도 않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시고 멸시와 욕을 당하시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언제나 강철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껍질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열렬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영원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배반하는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온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한순간에 감동받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한 신령한 것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 그것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질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칼로도 끊을 수가 없었고 환난이나 핍박, 위험이나 기근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 질기게 질긴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설복했고 어느 날 그 사랑 앞에 설복되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없이 살아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셨지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놓으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려고 애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집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집요함이 있습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기까지는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끈질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이 있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육체의 이 더러운 것으로 쉽게 오염시켜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는 영혼은 실증내고 육체는 게을러져서 그래서 실증된 영혼과 게으른 육체가 함께 만나서 그 실패의 합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은혜 사이에 끼어서 근근덕신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도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힘을 공급받으면서 을 자기의 삶의 상황을 제압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정말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그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번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대로 살아서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각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그때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태만과 육체의 게으름이 만날 때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수시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기까지 하나님 앞에 열렬히 반응하고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게으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